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 15에 의하면 사드 반대 단적윤 추방 평택 시민 행동이 20일 평택시에 있는 오산 미공군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장비 반입과 단적윤 실험에 대한 감시 활동에 돌입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날부터 단체 성원들은 남조선 강점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